남들과 다른 길을 갔어. 또 외로이 추운 길을 홀로 지쳐 길을 잃었던 내게 너라는 빛이 보여서 따라갔어. 또 걸었어 날 부르는 곳으로. Baby I promise 시작해 우리의 story.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거야. Baby it's over 끝이 없는 우리 story. 거센 저 바람에 흔들려도 변치 시작해. Yeah, as long as we got it.